본 방송은 팟캐스트 지대넓이한테 주제로 두런두런 수다를 떠는 6인의 파투감입니다. 김도희님 사랑해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제를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또 얕게 파보기. 줄여서 지대넓이얕얕. 5회,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게 시끄럽다. 한 주간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몇 주를 빠져서 3주간 아니라 네. 일단 그 차이나조이 때문에 출장을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휴가를 갔다가 대만에 갔다 왔고요. 저번 주에는 케이크 스퀘어라는 그 만화 행사? 약간 그런 행사에서 기업 부스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좀 팔고 왔어요. 근데 실제 저희 유저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신나게 장사를 하고 왔는데 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참여했는데 좀 긴장이 되네요. 두근두근 합니다. 네, 유저는 그냥 주말이 없었다라는 네, 휴가는 있었지만 주말은 없었다 그런 그냥이었어요. 어땠어요 휴가? 아 되게 좋았어요. 일단 가오슝을 처음 가봤는데 저 타이페이는 가봤었는데 되게 도시 느낌이 덜 하더라고요. 가오슝이 뭔가 가오슝? 뭔가 천안? 천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깜짝이야. 약간 천안 느낌이었다고 하는 줄 알고 천박한 천민들 포도과자 파는 천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시내 같은 느낌으로 도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항구 약간 옛날 철도 같은 데 있는 걸 다 공원으로 바꿔가지고 되게 예뻐요. 진짜 그 공장들 다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뭔가 작고 아담하게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저의 근황은 논 얘기밖에 없네요. 놀고 팔고. 놀고 팔고. 놀고 팔고 좋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놀까요? 유미님은? 네. 저는 회식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회식을? 방금 여행 얘기해주시면서 나 뭘지 하면서 열심히 캘린더를 봤는데 회식을 했더라고요. 제가 회식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팀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또 항상 회식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소갈비 먹고 되게 맛있어. 진짜 진짜 어딘가요? 서초에 뭐 있어요? 서초 뭐 있는데 뭐라고? 아니 뭐 수원 본가요? 아니 말해야 되나? 수원 땡땡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막 소갈비 열라 먹고 냉면까지 먹고 그리고 저 몸이 살짝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까 말까 하는데 9시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다음 2차 조금이라도 더 먹고 가자 해서 2차 먹고 다음날 재택근무 신청해서 너무 부럽네요. 콜드플레이 노래 들으면서 재택근무 진짜 아파. 집에서 선풍기 딱 틀어놓고 아 진짜 행복이 이런 건가. 아 재택근무가 되게 자유로운 회사군요. 네, 그냥 말하면 돼요. 웬만한 그러니까 회의 같은 거 없으면 그래서 좋았습니다. 도코님. 네, 저는 바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마감이 내일까지거든요. 아, 뭐요? 내일이요? 네.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마감? 그게 그냥 작업인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작업이 아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네. 내일까지라는 거를 이번 주에 들었어요. 월요일날. 내일까지 바로 코딩. 아니 파견 나간 거였는데 사실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해야 된다. 네, 못할 것 같은데요 하니까 이미 도장을 다 찍었다고. 그런 게 그래서 아 나는 언제까지 이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해야 하는가라는 한 줄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간 중간에 책을 하나 사서 읽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 네. 되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책이 약간 자기 누가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나 혼자 정리하다가 이게 책으로 나오는 거네. 아, 그런 느낌이라. 약간 에버노트가 갑자기 책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용어 자체가 어렵고 일단 예시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책을 읽기 힘들었어요. 울그라고 쓴 책은 아니야. 근데 그런 책 한번 써보고 싶어요. 누구 읽을 생각은 없죠? 출판은 해보고 싶죠? 독립출판. 독립출판. 저걸 또 팔아봐야지. 요즘에 그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 뭔가요? 웹으로 출판하는 거. 아 그래요? 찾아봐야겠어요. 되게 맛있네요. 맛있죠. 손이소. 예주원님 뭐 하세요? 저는 물회 미친 한 줄을 뭔 소리야? 물회를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물회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제 회사 앞에 그냥 별로 신뢰가 사실 가진 않았어요. 여기는 내륙이고 이제 이런 내륙에서 뭐 물회를 얼마나 잘 하겠나 그냥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누가 되게 권하길래 한번 가봤는데 너무 인생 물회를 만났고 목요일에 물회 먹고 금요일에 물회 먹고 토요일에 물회를 먹었어요. 종업원분이 나한테 토요일에 출근하셨냐고 하시는 거예요. 아 물회 먹으러 거기 가신 거예요? 네 그럼요. 분당에? 분당에 어차피 사니까 이제 네. 계속 거기 이름은 가고. 뭐예요? 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같은 거 아니지만 경남회관이라고 이름 되게 근데 저는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경남회관인 줄 알았는데 네. 영수증을 보니까 사장님 이름이 김경남. 아, 그래? 근데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사람들한테 물회 얘기를 하도 하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싶다 해서 이번에는 저희 쪽에 물회를 먹으러 왔어요. 물회를 먹고 저희 회사에서 스터디도 하고 그날은 심지어 점심 저녁으로 물회를 먹었어요. 하루에 물회 두 번. 다음주에 거기서 모여볼까? 아, 우리 가요. 어, 그죠. 물회 가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야? 정자동이야? 정자동이에요. 가깝네. 물회. 그래서 일기에도 자꾸 물회 얘기만 나오고, 물회를 안 먹은 날은 물회가 머릿속에 꽉 차있어서, 물회 생각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맛이 입안에 생각나고 아, 이렇게까지 중독된 음식인데 오랜만이다. 어떤 식의 물이에요? 그냥 그 마크에 넣고 뒤에 밥이나 국수 말아 먹어요? 근데 보통 물회가 이렇게 물이 되게 많고 살얼음이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약간 특이해요. 그러니까 회가 있고 뭐 김이 있고 막 배랑 오이가 썰어져 있는데 그냥 그것만 있고 막 보통 무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아, 먹고 싶다. 근데 그걸 이렇게 비벼서 깻잎에 사실 다 싸먹는 거예요. 특이해요. 그러니까 밥이랑 처음부터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깻잎에 이제 그걸 싸먹다 보면 야채랑 회에서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에 밥을 비벼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 먹어야겠다. 우리 나중에 다음 주에 한번. 다음 주. 저도 되게 좋아해요. 물을. 도모해봅시다. 네. 드디어 우린 첫 회식을 하는 건가? 물회 회식. 물회 회식. 그래서 한 주간 다들 먹었네요. 네, 먹은 얘기밖에 없고. 먹고 팔고. 이번 주에 타임보다 더 민감한 사람 벼락치기로 다들 들으셨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민감한 사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거 다들 해보셨나요? 저 못 해보봤어요. 사실. 아, 그러면 해보셨나요? 저도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7개. 7? 아, 되게 적게 나오시네요. 네, 적은 편이 적게 나오셨네요. 진짜. 그러면 못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지금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들 끝날 것 같다. 체크는 아 펜이 있어야 되나요? 그냥 손으로 꼽아도 손으로 네. 꼽아도 되고 뭐 다른 메모지 같이 네 질문들은 네 자신에게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오를 하시고 확실하지 않거나 전혀 해당이 안 되면 X로 생각하시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택지가. 오, 네. 커미널로 체크하시. 아, 지금 열려져 있는 게 아이템을 열어서 역시 도코. 아니야 아니야. VI로 하시면 열려져 있는 게 적을 수 있는 게 주소창 하나랑 주소창. 터미널. 주소창도 웃겼겠다. 불러주시죠. 네. 나는 주위에 있는 미묘한 것을 인식하는 것 같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 통증에 매우 민감하다. 네 번째, 바쁘게 보낸 날은 침대나 어두운 방 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로 숨어 들어가 자극을 진정시켜야 한다. 다섯 번째, 카페인에 특히 민감하다. 여섯 번째, 밝은 빛, 강한 냄새, 거친 천 또는 가까이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 같은 것들에 쉽게 피곤해진다. 일곱 번째,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 풍요롭고 복잡한이요? 네. 풍요롭진 않은 것 같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풍요롭고 단순한.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복잡하기만 그래요. 풍요롭고 복잡하죠. 가장 영어가 완전 다른 의미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첫 번째, 큰 소리에 불편해진다. 열 번째, 미술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아홉 번째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이거 김도희님도 이제 번호 매기다가 안 매기셨잖아요. 아, 저도 그냥 할게요. 네, 그냥 할게요. 뭐라고? 미술이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양심적이다. 깜짝깜짝 놀란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황한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지 안다. 예를 들면 뭐 조명이나 좌석 배치를 바꾸는 것 등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짜증이 난다. 다 짜증나지 않나? 거기서 똑같이 말했는데 어, 맞아, 맞아.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실수를 저지르거나 뭔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폭력적인 영화나 텔레비전 장면을 애써 피한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긴장을 한다. 배가 아주 고프면 강한 내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의 집중이 안 되고 기분 또한 저하된다. 강한 내부 반응. 구르르. 아 이거 말이 웃기네요. 내부 반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답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미친 짜증나고 막. 거기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생활의 변화에 의해 동요된다. 섬세하고 미묘한 향기, 맛, 소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즐긴다. 미치예요. 내 생활을 정돈해서 소란스럽거나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불안하거나 소심해져서 평소보다도 훨씬 못한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민감하거나 숫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네, 끝이에요. 23개군요. 어, 하나 더 많아졌다. 어라? 8개로. 8개. 저는 16개였어요. 모슬렛처럼. 너무 기혜님 스타일이었구나. 이게 범위가 어떻게 돼요? 나는 12개 이상 5로 답했다면 네. 당신은 아마 매우 민감한 사람일 것이다. 매우 민감. 아, 매우 민감. 나 만보님이 보고 싶다. 동감의 대명사. 몇 개 썼어요? 저 만보님 몰라요? 만보님은 모르겠고. 네, 한 8개.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건 나오잖아요. 그냥 만일 당신이 한두 가지 질문에만 해당된다 해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하면 뭐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네. 결국 타인만큼 민감할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들 민감할 것 같은 질문 한 곡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 가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정도면 사람들이 짜증낼만 하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아라는 생각.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정말 나다 읽으면서도 정말 나다 저는 누가 내 얘기를 이렇게 써놨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 부모님은 여기서 그때 얘기해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둔감하신데 자녀가 민감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듯이 저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여서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사삭스럽냐 사삭스럽다 이런 사투리 할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거고 내가 너무 특출하게 특별하게 신경과민적으로 행동한다 반응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들으면서 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 엘라님 또 힐링 타임 가지나.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네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됐고 네. 또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네,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면은 사회에서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용에서? 근데 보통은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데 좋은 점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억지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약간 위로하는 느낌도 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하거나 대화할 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싶은 그런 행동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접했을 때 제가 너무 크게 충격받아서 하루 종일 헤어나오지 못해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되게 짧은 횡단보도였는데 깜빡거림이 이제 끝날 때쯤에 제가 막 달려서 건넜는데 저기 멀리서 택시가 오고 있었어요. 택시 아저씨가 제가 이렇게 거기 지나가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횡단 모두 그 끝날 때쯤에 뛰어서 건너간 걸 우단횡단을 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엄청 큰 소리로 창문 열고 엄청 욕을 하신 거예요. 이 XXX야 이렇게. 근데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거의 패닉 상태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말도 별로 못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나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아 그냥 뭐 미친 사람 걔한테 물렸다고 생각해 그냥 왜 그렇게 계속 생각해 그럼 벗어나 그만 생각해 하는데 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나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민감한 사람의 특징 중에 신체적 특징이 막 아토피 피부염이나 비염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제가 비염이 아토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소름 완벽히 나다. 내추럴이다. 내추럴 본 민감. 어떻게 이렇게 다 가지셨어요? 진짜 저는 이 거 요소 하나하나에 질문 하나하나에 정말 크게 공감했거든요. 진짜, 난 정말 그래. 아. 나야 이거는. 그래서 뭐 통증에 민감한 것도 그렇고 막 침대나 어두운 방에 혼자 숨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뭐 카페인에 민감한 거 네. 저는 전등 가시 없는 거 이런 거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스탠드도 항상 이렇게 내 눈에 바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신기하다. 저는 통증도 진짜 못 느끼고 카페인에도 완전 둔감해요. 통증은 어떻게 못 느끼냐면 저번에 막 모기가 막 이상하게 문 거예요. 문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지 하고 그냥 살다가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도 별 생각 없이 그걸 병원 한번 가봐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있다가 어쩌다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모기가 일렬로 물었다 하니까 그거 대상포진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 가보니까 대상포진이래요. 근데 그게 그게 그게 말 심한 사람은 출산의 고통이 7이면 대상포진의 고통 9래요. 근데 뭐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겠지만 아무튼 괜찮았어요. 그리고 카페인도 저는 핫식스를 꽤 자주 먹거든요. 좀 졸리면은 많이 자주 하는 거 한 달에 두 번 정도? 좀 졸리면은 핫식스를 먹으면 딱 상쾌하게 깨면서 밤에 잘 자요. 수면제요. 저는 아침에 아메리카노 마셔도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수면은. 저도 커피 그래서 잘 못 마셔. 잠이 자고 싶은데 정신이 넘나 말고 해서. 맞아. 마취도 되게 잘 먹어서. 저도. 네. 그것도 신기하다. 수술할 때 안 아파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아, 그거 좋다. 네. 마취 너무나 잘고 이 수술할 때 그런다잖아요. 막 네. 아 이거 나 언제 잠드는지 한번 기록해야겠다. 막 네. 생각하고 있다가 땡하고 나 수술 끝났습니다 하면은 아직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안 했지. 뭘 안 했다. 수술 끝났다고 이미. 맞아.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잘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수능 볼 때 그 교실에 커튼이 없는 교실에 배정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영역 언어를 특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언어 영역 시험지에 그림자가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들어진 것 같다고 너무 신경 쓰여서 글을 완전 순으로 망했어요. 저희 때가 3점짜리 하나 틀리면 언어 영역 2등급 나온다. 언어가 너무 쉽게 나왔던 때인데 걔가 70몇 점을 받았어요. 아무도 걔가 그 점수 받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 태양 격자 때문에 애가 신경을 너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 듣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약간 좀 그랬어요. 수능 당일날 옆에서 그 교사라는 분이 스쿼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맨 뒷자리였거든요. 맨 뒤에 있는데 약간 이걸 보고 있어도 옆으로 다 보이잖아요. 아 신경 쓰여. 아니 스쿼트를 왜? 여기서 왜 스쿼트를 해요? 그분이 좀 잘못하시긴 한 것 같아요. 가만히 냅두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한마디 안 해주셨어요? 네. 한마디 할 시간도 없었는데. 아, 진짜 그런 사소한 것들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잖아요. 수능 같은 이제 한 번 보는 시험이라든지 되게 성격상 네. 예민한데 환경이 날 가만두지 않을 때 그런 저는 특히 예민해지는 그 시간이 아침 출근 시간 그 사람들 막 피난민처럼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되게 현기증 나요. 막 숨막히고 막. 아, 퇴근할 때도 왜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 있을 동화책이 거기 보면은 이제 다 나비가 되려고 벌레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장면이 나는데 저 퇴근 시간에 그게 되게 생각이 나요. 산에 벌레들이 어떻게든 선을 밟고 위로, 예, 벌레 위로 벌레 이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려고 그 태극기 줄 선 건 아닌데 너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피해다 일부러 약간 한 시간 더 근무하고 그냥 여유롭게 퇴근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김PM님이랑 디코님은 12개가 나오셨는데 이제 앞에 질문에 12개 이상으로 답 5를 답했으면 민감한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상하게 둔할 때는 둔하고 민감할 때 민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많은 일이 닥쳤을 때 당한다 같은 건 저한테 사실 해당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에 누군가 요구사항을 한 번에 막 연달아 말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 뿐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냄새나 그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저는 꽃향기 맡으면 옛날에 코피가 나거든요. 오 신기하다. 네. 이상하게 아 꽃향기가 아니라 그 아트박스 막 이런 데 가면 인형들이 가진 향기 아세요? 네. 네 그런 향기를 맡 네. 그 향기를 맡으면 이상하게 코가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못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애들 보면 이제 옛날에 패션 팬시 상품들 막 사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앞에서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요즘 좀 괜찮은데 어렸을 때 좀 그랬었어요. 민감한 것 같아요. 네. 도코님은요? 저는 그냥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뭘 체크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네. 설문할 때마다 결과가 좀 바뀌겠다 싶었어요. 싫어하는 것. 일단 이거 한번 보시고 가장 공감된 거 한번. 잠시만요. 책은 누가 쓴 건가요? 일레인. 아, 풍요롭고 복잡한 내면됨을 갖고 있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저 아직도 헷갈려서 풍요로움과 복잡함이 공존하는 게 되게 묘한 느낌이다. 풍요롭게 복잡한 것 같아. 생각이 많다, 비슷한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많다. 근데 저는 풍요롭고 복잡한 들었을 때 되게 재밌긴 했는데 되게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가 이해한 거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생각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감정들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느낌? 단순하면 좋다, 아, 싫다 이런 것만 있을 수 있는데 풍요로우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좋고 그렇지만 이런 건 싫고 이런 거는 좀 묘한 뭐 이런 약간 풍요로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제가 트위터를 하거든요. 제가 글은 안 쓰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봐요. 근데 다 이상한 사람만 팔로우해놨어요. 막 계속 막 멍멍 짓거나 내면 세계 많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엄청 민감해요. 다 이거 하면은 22개 이상씩 다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보면은 저는 항상 되게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자극으로 이런 많은 걸 느끼지? 생각이 들면서도 그 저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1회 듣고 2회 반절쯤까지 들었는데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사람의 힘든 점은 그 무작정 저지르는 걸 잘 못한대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무작정 저지르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별 생각 없이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걱정 없이 좀 뭘 하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영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I am a rich complex inner life 라고 되어있네요. 리치 컴플렉스 리치 약간 리치 근데 풍요로운 건 아니고 그냥 부유한 느낌? 생각이 많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전 되게 제가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가끔씩 저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가끔 길을 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그런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은 그 생각에 내가 완전 사로잡히고 눌려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만 보고 싶다. 너무 많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막 보통 일기를 쓰면은 진짜 예전에 쓰던 일기들은 정말 작은 트리거 하나를 잡아서 그러니까 정말 막 저기 만약에 소화기가 있잖아요. 지금 소화기 표시가 그러면 저 소화기를 보고 내가 뭔가 떠올린 거예요. 그걸로 글을 이만큼 써요. 한 A4만 5장 정도를. 그거 봤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저쪽 어떤 감정을 느꼈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감정들과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야, 나는 내가 진짜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일을 벌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를 갑자기 도전한다든지 환경을 갑자기 바꾼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항상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항상 힘들고 항상 뭔가 눌리고 또 생각이 내가, 많이 또 내가 벌리고 와야 말았구나 그러면서 또 벌리는 나를 경계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하고 있고 또 벌리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약간 공존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 약간 벌리고 그런 게. 그래서 아 벌린다. 벌리거나 아, 새로운 것에 생각 없이. 가을도 다 갔는데. 네 여름 원피스 두 개 샀거든요. 괜찮아 내년에 입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냥 입을 거야. 춥게 살 거야. 둔감한 그러니까 추위도 둔감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추운 건 너무 추워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 또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율무님은 네. 이거 전체에서 엄청 강하게 공감하는 거 그런 거 없었나요? 이제 한번 주세요. 이 사람마다 기준도 되게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민감하다라고 느끼는 그게 아 이 정도면 민감하겠지 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자가진단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네. 딱 보고 이 정도면 난 민감해. 맞아요. 나 정도 민감해. 나 정도면은 뭐 나 섬세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 배고프면 짜증 난다. 어 강한 내적. 네. 그 정도? 와. 근데 진짜 그래요. 배고프면은 계속 그 생각만 들고. 근데 많이들 그러지 않아요? 특히 많은 여성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먹어야 돼. 먹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엄청 마르셔.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마르군요. 배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네? 먹는다. 1년에 한 번. 그냥 체질 자체가 안 체질이니까. 아 부러워요. 근데 이게 똑같이 배가 고픈데 엄청 배에서 막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냥 안 먹어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엄청 짜증이 나는데 막 일이 몰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배고픔 때문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좀 부탁을 해요. 제가 지금 넘나 배가 고프니 뭘 사주세요. 그럼 대부분 뭔가 주시더라고요. 분이 가지고 있던 뭔가 숨겨놓은 정처에 주섬주섬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바로 해결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과학적이야. 과학적이야. 여기 지표 내과 당이 필요한 곳을 지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각이 아니라 그냥 당이 필요한 거야. 탄수화물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크게 느낀 게 배가 저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도 있는데 뭔가에 집중해서 하면은 저는 밥을 아예 안 먹어요. 아예 밥을 안 먹고. 엄청 커피를 달게 타요. 그러니까 그 G7인가 9인가 그거 있잖아요. 베트남 커피. 그게 진짜 단데 그것만 타서 하루에 3, 4잔 마시고 그렇게 며칠 동안. 그리고 밤에 못 자고? 밤에 안 자고. 그러면 거의 2, 3시간만 자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몰입할 때 확 이렇게 몰입하고 안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못 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몰입에 내가 기간이 나 어떤 거에 미쳐있다 그러면은 잠도 거의 두세 시간만 자고 커피 그거만 먹고 다른 그거 외에 다른 것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도. 그래서 잠을 잔다고 해도 잠 자기 전까지 하다가 나 이제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고 바로 쓰러져서 잠들고 눈 뜨자마자 그거 생각으로 깨어나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맞아. 저 꿈에서 디버깅 했어요. 진짜. 오늘? 네, 오늘 아침에 다시 꿈을 꿨는데 네, 꿈에서 제가 어제까지 무한 스크롤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리면서 그 엄청 스무스하게 제가 구현을 했어요. 그 이렇게 쑥쑥 내려오고 살짝 그 인터넷 누르면 로딩바도 엄청 예쁘게 뜨게 어제 구현했는데 갑자기 꿈에서 나 혹시 무한 스크롤이 영원히 갔을 때 도움이 엄청 많아지는 거를 생각을 못했구나가 갑자기 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 도움을 없애야지 그 특정 그 윈도우 하이트가 특정 이상이 되면 위에 돔을 없애자라고 했는데 어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그걸 다시 불러와야겠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꿈에 나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 하면서 적어놓고 그걸 까먹었구나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맞아 그 몰입하는 사람들의 특징 꿈에서 계시같이 받는다고 하죠. 넌 위를 생각 안 했다. 코딩신이 와서 제시해줬어. 너는 저는 그런 꿈을 잘 안 꾸고 머리 돌려놨나봐.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엑셀시트를 워낙 많이 쓰니까 꿈에서 엑셀시트를 제가 행을 3개를 추가를 하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해요. 그래서 진짜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거의 지구상의 모든 인종들 있잖아요. 인종들이 눈앞에 저를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고 저 마우스를 부들부들 떨면서 클릭을 하려고 하는 꿈을 꿨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나도 꿈속에서는 진지했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진짜 미묘했어요. 인종들 한 명씩 나와서 대표가 네, 행을 진짜 세 개를 딱 만들어줬어요. 클릭 잘못해서 행이 잘못 만들어지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진짜 굉장했어요. 잘못된 위치에 행을 만들까봐. 그런 꿈 외에는 그때 디버깅을 멋있게 하는 그런 꿈은 꾼 적이 없습니다. 몰입해야겠어요. 저는 이제 업무가 PM이잖아요. 그럼 저희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아침에 팀원들이 다 같이 서가지고 본인의 이제 오늘 컨디션이나 오늘 업무나 이런 걸 간략하게 말하는 자리가 있는데 표정에서 이제 느껴야 돼요. 이분들의 컨디션이라든가 이제 케어가 필요하겠다 이런 걸 느꼈는데 제 사실 다른 사람들 그걸 예민하게 채질 못하는 때가 좀 있어요. 네. 특히 뭐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 이분한테 물어서 괜찮아요? 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 아 괜찮은가 보다 그런 좀 있어가지고 근데 얼마 전에 좀 이제 어떤 분이 되게 안 괜찮아서 저한테 괜찮다 그랬다가 실제로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살짝 쓰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타인에게 뭔가 말 이상의 예민한 것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게 본인이 사실 되게 민감하게 느끼거나 이러지 않으면 못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마 이 사람을 힘들게 했다거나 항상도 잘 네, 그걸 못할 때가 있어서 그거를 많이 이제 알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그 반대편에서 좀 더 많이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알려주면 네. 그건 말을 못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민감한 만큼 그런 말을 하는데 되게 민감하세요. 그 말이 크게 받아들여질까봐 그냥 안 좋은 건데 막 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막 네,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네. 그게 되게 저 스스로한테 되게 아 말을 차라리 해주지 일이 터지기 전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민감하니까 더욱더 다른 사람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이분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나는 고민을 좀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감한 사람 대변해서 뭔가 대변이라고 하긴 좀 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나도 민감하니까 이걸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근데 저는 저희 팀장님한테는 되게 잘 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말을 전혀 못하게 돼요. 이 사람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 얘 그래서 이런 애구나 저런 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되게 주저하게 되고 전혀 말을 잘 못하게 되는데 아,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그리고 나의 상태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게 느꼈으면은 오히려 맞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래서 뭔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뢰면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네.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반응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라고 반응하고 뭐 이렇게 해봐봐 그런 이렇게 이렇게 안 했어 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 이 사람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라고 네.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의 존재가 되게 소중한 게 저의 옛날 사수님이 있어요. 왜 옛날이냐면 나가셔서 그래서 근데 그 사수님이 되게 신기했던 게 저도 나가서 제 속마음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둔감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잘 안 해요. 내가 힘들다는 것도 잘 말 안 하고 근데 사수님은 맨날 그 제가 분명히 뭔가 힘들어 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 일로 내가 별로 내색도 안 하고 그냥 절로 치워 놓은 것 같다라고 보이면 그거를 막 파헤쳐요. 너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어떻게 저렇게 너 표정 이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전 처음에 좀 짜증이 났어요. 그, 아 나는 괜찮은데 왜 나보고 계속 넌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거를 외면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하고 고마웠던 게 어떻게 그거를 또 타인인데 분명히 타인인데 그거를 그 수고 들어서 파헤쳐주지? 라는 것도 되게 고마웠어요. 아무튼 그분은 나가셨는데 저번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그 유교전 때문에 이틀 동안 죽속 고생하고 하루 종일 막 서 있고 막 부모님들 상대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이틀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음 날에 파이콘을 갔는데 파이콘 갔을 때 제 부스도 좀 지켜야 돼서 그냥 좀 차를 입고 화장도 많이 하고 그 가서 그 다른 사람 오랜만에 본 사람이다 봤을 때도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수님이 나 보자마자 얼굴이 왜 이렇게 낯빛이 썩었어? 이랬어. 오 멘트. 네, 그냥 비슷하게 말했어요. 이런 워딩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근데 제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나 말했지. 그거를 딱 보고 캐치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고마웠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은인이구나, 은사님이구나. 진짜 민감한 사람들이. 보통 주변 사람이 안 좋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채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거를 그 사람한테 언급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남이 알아채는 걸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알아채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이면 이렇게 안 척하지만 그냥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 그냥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표정이 썩었을 수도 있고 그냥 원래 낯빛이 썩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민감도 다른데 그게 민감도를 알아야 될 때 알려주는 사람들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직구제 성격이라 친구들한테 그냥 가볍게 장난친다 말을 했을 때 얘가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친구가 얘 둘의 이제 저와 그 당사자의 민감도 차이를 알고 저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근데 모르고 있으면 계속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되게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되게 필요하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민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 듣고 나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다시 체크하지 못해. 근데 저는 놀랍게도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주변에서 막 누가 막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거 잘 몰라요. 일부러 차단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차단하는 거? 그렇죠. 다 신경 쓰면 본인은 민감하게 낄 때가 있으니까 나는 더 사람한테 말 못할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막 있어요. 아니요. 없으세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안 민감한 타인보다 민감하진 않은데 타인보다 민감하진 않은데 타인만큼? 타인만큼 혹은 더 이하 타인 이하로 민감한 사람 이 민감함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 그리고 환경에 어떻게 보면 환경에 저는 환경에 민감한 저도 환경 저는 네. 집안 인테리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저도 책 책의 양 배치 뭐 양도 중요하세요? 아 너무 많으면 넣을 데가 없어서 예 어. 네. 선반에 뭘 넣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공간적인 게 은근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제 집 약간 창고 같은 집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 자세 되게 좋았는데 분명 계약할 때까지 좋았는데 살다 보니 되게 창고화가 돼서 저랑 룸메랑 서로 터치 별로 안 하는데 저는 물건을 처음부터 내 본가가 가깝다 보니까 적게 들고 왔고 룸메는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수납할 공간을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서 룸메 짐은 이제 약간 창고식으로 쌓아놨는데 익숙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우리 예쁘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물건이 많다는 걸 어떻게 조정하기 힘들다는 걸 깨닫고 이 창고 같은 생활이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요즘 잠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지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 저 되게 약간 정돈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지만 저건 언젠가 정돈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 약간 정돈이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기본이다. 네. 근데 지금은 저것은 정돈되지 않겠지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환경 변화에 좀 쫙 살짝 개툰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서로 이제 뭔가 더 해야 되니까 이것보다는 놀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둘이 이제 창고 같은 짐을 냅두고 옆에서 맥주를 마신다든지 약간 이럴 때 좀 있어요.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 원래 그런 거 되게 묶였었거든요. 창고처럼 짐 쌓아놓고 하는 거. 이제 이런 환경도 되게 약간 아름다워 보이는데 네. 편해 일단. 네 편해요. 맞아요. 청소 안 해도 돼. 좋아 이 정도.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원래 저도 지금 자취하고 있는데 동생이 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남동생이랑 같이 살았는데 너무 저랑 달라요. 걔는 정말 둔감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정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있어야 될 곳에 물건이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아예 혼돈인 상태고 포기해버리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내 공간과 다른 사람의 공간이 섞여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기숙사 같은 그런 공간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내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치워져 있으면 돼요. 근데 집은 전체가 다 내 공간이잖아요. 근데 걔가 어지르면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예민해서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막 뭐 걔가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말린다 치고 여기저기 놔뒀어요. 왜 그릇을 저기다 말리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를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섰는데 막 물론 이렇게 막 과자 같은 거 먹고 이런 껍데기가 있으면 나중에 치워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널브러져 있으면 저는 바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다리를 떠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잠잘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 걔가 다리를 누워서 덜덜덜 떨어요. 그럼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뭐 걔가 막 뭐 한다고 그러면 불 켜고 막 뭘 하잖아. 근데 저는 자야 되면 눈을 감는데 눈을 감아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 독수리 말한 것처럼. 그럼 저 그거를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내가 불 좀 끄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의 예민함에 대해. 누나 미친 것 같아. 누나 이렇게 예민해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나 막 야근하고 이럴 때는 3시까지 하고 집 들어갈 때가 있어. 들어가면은 저는 완전 녹초가 돼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말했듯이 어디에 홀로 숨어 들어가서 어둡고 조용한 곳에 숨어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이 막 누나 하면서 막 말 시키면은 막 말 시키지 좀 마. 나 스트레스 받았어 지금. 그러면 동생이 약간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민한가 보다. 그리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알게 돼서 약간 다행이다. 내가 나중에 배우자가 생기고 만약에 자녀가 있을 때 그러면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본인의 민감을 인지하시면 그 이후는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둔감하다고 했지만 둔감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정리정돈에 대해서 너무나 강박적이신 분이 어머니가 저보고 오히려 더럽다 할 정도로 저는 강박적으로 청소한다고 하는데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환경에는 엄청 민감하고 뭐 감정 같은 거에는 좀 덜 민감해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 또 민감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민감하다, 너무 예민하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그리고 엄마 본인도 이제 스스로가 조금은 예민하니까 저를 보면서 답답해서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그렇게 예민하고 마음이 약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그러냐. 너 좀 둔해져라. 남들 말 무시해라. 근데 항상 그래서 저도 제 내면으로 그렇게 하려고 어렸을 때는 그걸 고치려고 안 예민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이건 약간 유전적인 게 커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개체의 한 10에서 15%는 예민한 어떤 종 이런 성향의 그 개체들이 있대요. 근데 그래야지 생존에 유리하대요. 뭐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좀 어려운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좀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고 스트레스 더 많이 받고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와 이럴 때까지는 엄청 이런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들 되게 여러 개 발견을 했어요. 커가면서. 그래서 나같이 예민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저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러면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배려해 주면은 그 사람 여러 예민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예민한 사람들 이렇게 점 같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제 주변에 있는 예민한 사람들은 다 예술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뭐 글을 쓴다 작가랄지 뭐 시인이랄지 아니면 음악을 한다랄지 전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영감을 많이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은 뭐 소설 쓰는 사람이랄지 그러면은 그 예민함이 극도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공감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사는 세계를 그렸다.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랑 달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둔감한 사람들은 네. 그게 뭐 나쁜 거라 생각 안 하는데 되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초월적이고 약간 초월적이고 건가? 그 작은 것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나의 정신 활동들에 되게 집중하거든요. 제 일기를 봐도 정말 사소한 거를 누가 토스트를 먹는 바스락 소리를 들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소설을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러면 약간 위안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아름다운 것들 여기 풍요롭고 아름다운 정신세계 뭐 내면세계 그런 거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그런 풍부한 감정의 향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예민하니까 이런 것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예민하다는 말을 섬세하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장점이라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되게 받아들이려고 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고 이게 장점일 수 있고 이게 내가 뭐 작품 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강점일 수도 있겠다. 제가 둔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는데 커서 특정 상황에서 되게 민감한 편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좀 알게 돼서 어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이런 데 또 예민하구나. 또 일을 하면서 약간 사소한 실수 같은 것들을 되게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저걸 왜 안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절적인 측면에서 특히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을 딱히 거슬린 적이 없었는데 일할 때는 되게 사소하게 이제 거슬리는 부분들이 쌓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의외로 좀 민감하구나. 원래 이런 거에 갈등이 있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환경에서는 친구들은 약간 얘가 이런 말을 해도 나를 버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뭔가 왜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일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괜한 말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괜한 말의 범위를 생각하게 되면서 약간 민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이제 나도 이런 게 있는 다른 사람도 있겠지 하는 영역으로 이제 확산시켜가고 또 이 사람들을 다 이제 봐야 되는 환경이 있으니까 사람들만의 이 크기가 얼마큼일까를 계속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좀 민감하게 안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민감하게 실제 반응했어도 실제 스티를 전혀 안 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약간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서 라는 두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 그냥 티를 냈다면은 아직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티를 내는 거 말고 네. 내면적으로도 네. 그 되게 부인하는 편이세요? 아니, 내면적으로 인정했어요. 이미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렇게 민감하다니 라고. 그리고 그거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나쁘게 들렸다. 평생을 섬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저의 섬세함이 약간 딜이 안 돼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좀 조언을 얻고 싶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람을 쓰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그건 또 아니에요. 아침이슬을 보면서 아침이슬이 이게 또 안 돼요. 되게 묘한 중간 단계에 걸쳐있어요. 저는 율무님이 사실 되게 민감한 사람일 거라고 엄청 크게 네.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예술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 이런 미묘함을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뭐 그건 민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데 민감한 아 근데 또 폭력적인 영화나 그런 것들 전 잘 못 봐요. 아 못 봐요? 저 아픈 거 못 봐요. 어 나도 저도 어. 그렇거든요. 아예 전혀 안 보려고 그래요. 저는 주사기 같은 거 아, 첨단 공포 날카로운 네, 막 그런 거 막 찌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아 나 아, 이거 맞을 때 그럼 이렇게 고개 돌리지 저도 안 봐요. 아, 저 아, 맞는 건 상관없는데 네. 영화에서 그 장면 맞는 어제 손등에 주사 맞았어. 아, 어제예요 이게? 아팠어. 왜 손등에 뭐 기가 그냥 링거 맞았어요? 아니 그 여기에 제가 핏줄이 안 보인대요. 아, 저도 안 보여요. 근데 하이, 여기는 하이. 엄청 잘 보인다고 여기서 뽑는다고 했어. 손에 넣을게요. 손에 넣어줘요, 근데. 근데 여기에도 안 되고 여기에도 전 안 됐었거든요. 여기도 다 터지고 여기도 다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다 해요. 여기 아~ 여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엄청 아파요 여기. 그래서 수액을 맞으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수액 안 맞아 힘들어. 더 아파. 힘내려고 갔는데 아파서 돌아오는 거지. 병원에 누워있으면 막 간호사가 얘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안 오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시간 이렇게 길지 않아요? 간호사 기다리는 시간? 어 근데 저는 아 난 좀 아팠으면 싶을 때도 있긴 해요. 좀 중간중간에 좀 쉬려고 병원 가서 막 건강검진 받으면 어디 한번 어디 아프지 않을까 막 기대하게 되고 아, 안 돼. 어 되게 요즘에 되게 힘드신가 봐요. 그냥 그건 아닌데 그냥 병원에 앉아서 좀 일주일 정도 일 안 하고 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인데 그냥 병원 아닌데서 일주일 동안 일 안 하고 쉬시면 어떠세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면 기대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저도 슬프나. 그런 생각 들어요. 바쁘고 힘들 때 길 건너면서 저 차가 나를 좀 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쉬면 좋을 텐데 중2 때면 학교 가기 싫어. 아니 다음날 기말고사인데 미술 공부를 안 하다면서 제발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발. 그리고 혼자 분을 견디지 못하고 여기 막 물고 그리고 엄마한테 괜히 막 아프다고 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다. 내가 물었다 이거 봐봐. 미쳐가고 있다. 공부는 안 좋아.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그러면은 민감하시면은 센시티브 하시면은 센시티브 좋다. 센시티브. 남들보다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네, 기억 엄청 심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억? 저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저 도쿄 가기 전에 미쳐버린데. 그 막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도쿄 가면은 막 이것도 사주라 막 저거 사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사오면 돈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도 안 사갔거든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만나면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막 이런 이런 거라 약간 과거를 잘 기억 못해요. 진짜 어린 시절 때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래서 가끔씩 약간 아 어릴 때 난 죽었고 새로운 정신이 나타난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냥 완전 궁금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나신 거 아니에요? 제일 아니, 마지막 기억이 뭐예요? 초등학교 기억하냐? 되게 우와. 컸을 때네. 와 진짜 신기해요. 어릴 때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막 그 정말 어제 있었던 일, 뭐 어제 어제 있었던 일 다 기억하시는데 저는 기억 너무 심하게 해서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섞어드리고 싶네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뭐냐면은 진짜 저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 지금 미치지 마. 요즘 이거 녹음한다고 제가 긴장해서 이런 모습 안 나왔었는데 저는 좀 미쳤어 지금.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게 네. 미쳐버려 진짜 저는 저 에런님 미칠 때 너무 좋아요. 아, 저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뭔가 막 그 특히나 가장 심각한 분야가 이제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나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랑 저는 보통 헤어질 때 그냥 서로 애정이 식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뭘 잘못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헤어진달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는 상대방이 먼저 뭐 다른 사람 만나게 돼서 헤어지게 된달지 그런 관계는 전부 제가 그냥 용서를 하고 친구로 지내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깊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은 변하는데 꼭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가 돼서 그냥 친구로 지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다 까먹고 없어요. 머릿속에 나랑 사귀었던 기억들이 엄청 아득한 전생처럼 전생인데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이제 만나면은 너무 어제같이 생생한 거예요, 사귀었던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들어 이 사람한테, 아니, 그런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닌데, 새롭게 반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여서. 근데 그거를 또 얘기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친구 사이인데. 나 방금 새롭게 반했다. 나 방금 새롭게 반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해보지 않을래? 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과 나랑 안 사귄 그 시간들이, 전부 왜냐면 내가 그림 나온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과 사귀었던 이제 시절들이 이렇게 날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백을 갖고 다시 친구가 되거든요.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왜냐면 너무나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들은 이 사람과 소통이 없었잖아요. 네. 이 시간은 감정 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시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 만났을 때. 그리고 보통 이것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화해하면 다시 사귈 수 있는 거잖아요. 까먹지 않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을 강남역에서 뭐 헤어졌다 그러면은 강남역에서 그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6년, 7년 전에 헤어진 사람인데도 강남역에서 그 엔젤리너스를 볼 때마다 아 생각이 나고 교보에 갈 때마다 생각나면서 좀 그때 기억도 막 그때 기억이 나면서 잠식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되게 심하게 잠식되는데 나중에는 잠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 기억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하고 뭐 근데 그게 더 이상 마음 아프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기억이 난다는 게 되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상대방 그래서 헤어진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옛날에 우리 사귀었을 때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아요. 너 그때도 그랬잖아. 너는 이런 성향이다. 그래서 어떤 조언을 주고 그런 경우가 대체로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 혼자 사귀었어? 내가 꿈꿨어? 너무 어쩔 땐 되게 허무해지고 어쩔 땐 되게 슬프네요. 슬프기도 하고 내가 마치 꿈꾼 것처럼 현실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의미 부여된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막 그냥 그 상대방은 뭐 아 비 오는 날에 카페에서 우리들이 같이 있다니 막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아 비 와서 짜증난다 밖에 안 나가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고 어 맞아요 맞아. 근데 대체로 많은 부분을 날리더라고요 그 우리의 관계에서의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되게 서운했어요 첫 연인한테는 네. 근데 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를 어, 알고 나서부터 이제 서운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유별난 거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 그게 진짜 개인차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전 제가 좀 있는 쪽인 것 같아서 기억이 나는 쪽이요? 안 나는 잊어버리는 있는데 그건 팩트긴 팩트인데 지금의 나와 연결은 안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친한 언니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귀고 헤어진 지 한 1년 정도 후에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이제 SNS에 이제 공개된 거예요. 근데 이제 타임라인에 제가 라이크 숨김을 해도 다른 사람이 누가 이렇게 라이크해서 올라오잖아요. 페이스북이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엘런님이 라이크한 걸 제가 보고 어 이건 별로 보기 싫다고 가려요. 근데 율무님이 또 라이크하면 또 올라 어쩜 이렇게 못 만드는 시스템인지 그래서 게시물에 대한 숨김 처리가 아니라 해당 라이크에 대한 숨김 처리더라고요 근데 이 계산 올라왔을 때 아, 내가 이걸 잘못 라이크 누르면 되게 황당한 상태가 벌어질 텐데 하고 약간 좀 SNS 입으로 안 들어가고 그 페이스북 안 들어가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아, 기분이 약간 묘한 거예요 분명 둘 다 친했는데 축하한다는 말을 해도 약간 안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불편해지는 자리가 하나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아 이거 어떡하지?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슬퍼가지고 한동안 조금 우울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되게 우연한 기회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같이 아는 사람들이 중에 또 한 명이랑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신사동에서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서 신사동에 이제 가게들 많은 거리가 있고 뒤쪽에 원룸들만 그러니까 막 주택 같은 것만 막 쭉 있는 거리가 있는데 걸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걷다가 진짜 우연하게 카페 하나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 카페 야외석에 또 아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어? 이러고 갔는데 그 언니랑 같이 밥 먹던 게 그 둘이었던 거예요. 그 뒤통수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가서 보니까 둘이어서 저는 약간 놀랬지만 약간 반가운 마음도 있고 왜냐면 이게 직접 보면 좀 그래도 다 좋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랑도 딱히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쁠 게 없고 사귀었던 분이랑도 그냥 그렇지 않아서 나도 반가웠는데 약간 그 시간에 제가 반가워하는 게 그 사람한테 약간 당황해하는 얼굴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마 그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기억이 계속 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힘들긴 힘들었어도 약간 독립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뭔가 그 표정을 보고 나니까 아, 한 얼굴 다시 봐서 좋긴 한데 다시 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로 지내는 게 좀 신기하다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래서 아, 내가 상대방한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분들과 만난 자리는 이제 안 나는 걸로 같은 모임에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좀 묘한 것 같아요. 컨티뉴 되면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숨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네, 당연히 저 어째 생각한다는 걸 세상 반했다는 걸 그분이 멋있다 아, 그럼 궁금한 게 그건 약간 좀 이제 재미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귄 사람이 3, 4명인데 일주일 단위로 만나요 그러면 연장선으로 세상 반해요? 어 맞아요. 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한 사람이랑만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텀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에서는 막 세 명과 헤어졌던 사람 세 명과 정말 친한 친구처럼 뭐 2, 3일이 멀다 하고 연락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내면 세계가 비슷했었고 뭐 예술하는 그런 뭐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별로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락하는데 뭐 세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사귀고 싶다의 감정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뭐 항상 얘기하다 보면 그걸 느껴. 아 우리가 왜 헤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질렸던 포인트. 세상 반하기도 하고 세상 질리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니까. 내가 그 질렸던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딱 그 부분이 나오면 아 다시 역시 다시 사귀면 안 되는구나.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사귀었던 게 너무나 어쨌든 좋았던 기억. 가깝게 느껴지면은 나는 너무 곤란하고 그게 안 숨겨질 것 같아서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저 표정이 약간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면 좀 잘 못 숨겨져요. 그래서 뭐 카톡 받는다 걸로 그러면 이제 숨길 수 있는데 만나면 항상 그래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는 현재 사귀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너는 뭐 지금 어쨌든 만나고 있는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틱틱거리는 거 있잖아. 뭐 그런 틱틱거림이 나오고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일부러 더 그 사람 얘기를 해요. 내가 만난 사람 얘기를. 내가 그걸 숨기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사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싶으니까 난 지금 다른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거를 인지하고 싶어서 내가 사귄 사람 얘기를 계속 하면은 이 사람 왜 자꾸 너 사귄 사람 얘기하냐고 안무랑궁이다. 약간 묘한 희한한 관계. 전 이런 심리를 드라마나 소설로 보면 약간 설명을 해주는 구도로 보여주니까 이해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건 전혀 눈치를 보죠. 그게 약간 민감도? 저는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20살, 21살 때 친구들 만났던 기억은 되게 다 나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하나 정도 있어요.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진짜 기억이 싹 날려버린 것처럼 잘 안 나요. 되게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던 사람은 한 세네 개 나고 제가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은 하나 관계. 그럼 그 관계를 이제는 친구 관계를 안 지내죠?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내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좀 기억이 나는데 한 명은 또 기억이 하나도 첫사랑은 기억이 되게 하나도 안 나요. 와, 그때는 제가 엄청 서툴고 되게 감정적으로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항상 전전긍긍하고 뭐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막 맨날 끙끙하고 그랬던 기억만 나지 우리가 뭐 데이트를 했다? 데이트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기억이 안 나요? 네, 데이트.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신기하다. 사귄 건 아니고 그냥 아,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데이트를 안 했다는 거? 나 잘 기억이 안 나. 데이트했겠지? 우리 사귀지만 보진 말자. 사건은 기억나는데 뭐 어디 한강에 갔다 이런 거는 기억나는데 한강 가서 뭐 했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너무 샅샅이 신기해요. 어쩐지 걔들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 이런 상황인가 봐요.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약간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사귀고 있는 중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근데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들끼리 얘기를 해보면은 뭐 남자한테 해주는 충고라는 게 전부 막 잘 기억해 놨다가 뭐 해주고 막 기억하라. 네. 아 나 이거 어떨 것 같은데. 타인보다 민감하게 기억해라. 나한테 맞아요. 힘든 미션을 줬어 사람들이. 그게 잘하는 애들 진짜 잘하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진짜 가볍게 그 흘린 말인데 갑자기 그 기억해 놨다가 챙겨주면서 감동.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캐치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전 그런 거 받으면 왜 이걸 나한테? 나도 나를 까먹어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왜 나한테 와 너무 재밌다. 엘라님 컬처 쇼크 먹고 있어. 진짜. 그러면은 네. 도코님 비슷한 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서로 까먹는 분을 만나요? 아니면 약간 서로 신경 안 쓰는 사람 만나요? 그냥 안 쓰는 사람. 서로 편하게. 알아. 서로. 아 그냥 너 뭐 좋아해 물어보면은 약간 좋아했던 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 내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지금 중에서 아, 나 지금 치킨 먹고 싶은데 나 치킨 좋아해. 나중에 치킨 주면 왜 치킨? 아 오늘은 치킨 먹는데 막 이렇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웃겨. 아니 여기 표정이 진짜 웃겨요. 멸종 위기 동물이야. 아 너무 놀라워. 옆에서 봐라 그 시선이. 그러면 저는 그 이제 그거 얘기해 보면 좋고 사실은 저는 대부분 민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얘기할게요. 봉지님이 약간 민감하실 것 같긴 해요. 아 민감 예민할 것 같아요. 센시티브. 맞아. 디자인하시는. 맞아. 만보님은 안 그럴 것 같아. 만보님은 아이폰을 깨뜨리는 거 빼고는 안 그래서 이제 민감하면 나는 민감한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 중에 민감함을 처리하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나는 어떤 요인들을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둔감하실 분들도 많으니까 둔감함에 대해서 내가 이 둔감함 때문에 힘들었고 아. 그 둔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며 살고 있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치우거든요. 절대 안 치우는데 절대예요. 네버. 네버 치우지 않는다. 김PD님은 원래 이게 정돈된 상태가 기본 상태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어지러진 상태가 디폴트거든요. 그래서 치워봤자 어지러진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엘리카게팅 버칙. 그러세요. 머핀 드세요. 엔트로피.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치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평범하게 치우거든요. 네. 저는 평범하게 안 치우니까 제가 애인이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치우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근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너는 큰일 났다.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네가 걸레질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먼지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 그러는데 살짝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의 이런 모습에 되게 정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제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고시원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뭐 같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근데 사랑하는 그냥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어지르는 좀 스타일이었어요. 청소 안 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어지르니까 괜찮았어요. 그냥 잘 청소해줬어요. 그리고 그냥 귀엽고 정리 못하는 게 그래 너 정리 못하니까 내가 할게. 귀엽고 그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걔가 뭐 내가 정리하는 거 싫어한다거나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정리해주면 엄청 고마워하고 나한테 꽂아주고 그러면은 상부상조한다 우리는 입금이라도 해줄 것 같아.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뭐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는데 맞아. 만약에 평생이면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정 때문에 사는 것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도 니네 아빠도 3년까지는 나를 왕비님으로 떠받들어줬어라고 하더라고요. 막 그 주말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냥 공주님인가 왕비님인가 막 하면서 밥 갖다 주고 그랬대요. 침대에 한 명까지? 네 길다. 저는 아직도 부모님이 손잡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끼리? 네. 나도 기억 못하겠다. 저는 둔감함 때문에 힘들었던 게 내가 좀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놀리시는 분들이 알파고라고 인력 커맨드 반대로 한다고 알파고라고 많이 놀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전 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게임 사업을 이제 하려고 들어갔던 건데 그걸 일단은 비공개로 해라. 일단 우리가 이거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외부에는 노출되지 않게 해라라고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남자친구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물어보길래 너 게임 쪽 해? 근데 얘기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니야 안 해 근데 이 저희 제 상사가 저를 태그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게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딱한 건데 나는 제가 그걸 보고 엄청 화가 난 거예요. 나한테까지 얘기를 안 했다. 그리고 이게 막 진짜 이거 해서 뭐 자기가 얘기할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얘기를 안 했다고. 근데 진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이 사람이 화가 나는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실 지금도 그게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 감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랬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저는 이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래 상상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심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는 좀 그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그런 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냥 뭔가 누가 말한 대로 한 건데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되게 섭섭해하고 이럴 때 거의 미래까지 못 내다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되게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 그거는 잘 조절이 안 돼서 이해로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냥 사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요 그냥 그 둔감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를 하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엔 좀 더 잘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요. 네, 다른 쪽으로 풀어요.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른 데서 좀 더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둔감하지 않고 이런 거 좀 캐치 잘해야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건지. 네,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커멘트가 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새로 입력이 되는 건데 그걸 겪기 전에는 미리 예상해서 이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려고 해도 아예 상상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일 되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 패턴상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그러면 나 앞으로 그럼 어떡하지? 계속 그런 생각했어요. 상사 되게 무서워했어가지고 이분이 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디에 말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또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대답을 할 거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봤는데 그때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냥 여자친구한테 그냥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한테 저도 하도 못 될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어차피 너네 상사랑 이 남자친구랑 완전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남자친구한테 설령 어디 말을 하겠냐 말을 해도 이 사람한테 닿을 수 이렇게 영향을 전혀 못 받는 그러니까 회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범위일 텐데 근데 저는 그래도 약간 하지 말란 말을 하는 게 약간 좀 걸리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것이 내적 갈등을 막 일으켰었던 게 있어요.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유림님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방금 같은 경우는 전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해서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거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하고라서도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렇게 말하면은 그 얘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 비밀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한테 별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생각은 그런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옐로우 유빈님 남자친구가 섭섭해해요. 어떻게 하시? 그럼 일단 대화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섭섭했던 것도 말 들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말해야겠죠. 다음에도 서운하면 말해달라. 내가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도록 고칠게. 상상할 수 없어. 왜 상상이 안 돼요? 막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서운했어라는 그런 말이랑 그런 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해요. 그런 말 하는 거를. 네. 이것 때문에 설렜어 이렇게. 네. 둘 다요? 그렇게 듣는 거랑 아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뭐 자기야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랑 이름 불러요. 아 그냥? 네. 야 그, 뭐요? 그 핸드폰 저장할 때도 이름이에요. 어 진짜? 하트 없이 이름이요? 네. 하트 없이? 아 아니요. 하트 없이 너무 웃기다. 하트는 있는 거죠? 아니요 없어요. 그냥 예전에 했던 요정? 하트의 존재는 왜 중요한데? 요정, 요정은 괜찮... 요정 아니, 걔가 뭐 자기 요정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아 아 오케이 카톡 친 할 때 약간 번호가 없으면은 그게 자, 본인이 등록한 이름 네 그게 아, 요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정아 아침에 뭐 이슬을 먹었냐고 싱커베라 이렇게 어 아, 거기서 좀 애정이 느껴지긴 해. 서운한 얘기를 연인 사이에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막 네 하다 보면 생기잖아요. 서로 아, 다른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 아 모르겠어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뭐 그냥 말하지 말라죠 말 안 한 건데 왜 이렇게 받들리지 하고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힘들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걸 생각하는데 이게 사이 사실 저희 사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 그 이런 비밀 관계가 저랑 이분 이게 남자친구 사이에 내가 정말 막 진짜 심각한 거를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못 믿어서 맞아.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 말할 거야. 날 함정에 빠뜨릴 거야. 나중에 헤어지면 우리 부장한테 가서 제가 그때 그거 말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진 빠졌어. 다시 그 스트레스 받았어. 기억이 안 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저 지금 갑자기 그때 기억이 몰려와요.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응, 너무나 힘든 거. 너무나 힘든 거. 저는 옛날에는 애인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막 행복할 때도 많았는데 싸울 때도 많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 방금 워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 하면서. 그런 사소한 워딩 있잖아요. 막 여자친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하면 안 되는 말. 근데 그거는 아는 거죠.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다라는 건 아는데 그냥 이 단어 자체에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진짜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는데 그 애인, 애인은 뭔가 뭐 누구가 그러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속히 말하는 된장녀의 느낌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약간 민감해가지고 나는 그 뭐 누구 누가 뭐 사든 말든 된장녀라는 그 뭐 말을 하는 게 좀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할 때 그냥 천천히 말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오빠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 건 아는데 그냥 그런 뭐, 그 단어를 내가 잘 뭐 이러저러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그냥 바로 그 사람도 공대적인 사고를 김피엠님처럼 이제 알파고적인 사고를 해서 어 그래? 나 몰랐네 하면서 바로 받아들이고 맞춰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맞춰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일단 굳이 화가 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약속에서 어떤 사람이 늦거나 그러면은 또 율무님처럼 그러니까 의도가 일부러 나 안 소중해서 늦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별로 화 안 나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와 뭐 나 할 일 하고 있을게 뭐 책 읽고 있을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워딩 같은 경우에는 저 되게 민감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여전히 화가 나요. 왜 생각 없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끼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되게 자기 혼자서는 극단적인 쪽으로 막 가죠.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명이 화나고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막 정말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이걸 봐줘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본인의 실수를 잘 안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기준. 네, 제가 저는 실수를 하는 편이니까 상대가 단어 실수를 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걸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 안 되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있어요. 네. 네. 그게 단어일 수도 있지만 네. 뭔가 행동, 사정. 말, 그냥 말, 어떤 개념, 그러니까 아,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누가 저한테 듣는다 이 누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항상 이해를 들게 돼 자꾸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를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막 머리가 짧고 뭐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워딩을 너 그게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다른 스타일도 한번 시도해보면은 그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색다른 매력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머리 안 길러? 되게 이상해.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사고했으니까 그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고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인?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 충격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사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고 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 안 하고 그 얘기를 뱉을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뱉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요 가까운 사이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사이가 아니면 엄청 신경 써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신경을 쏟아요.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그게 배려고 그러니까 매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얘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내 스스로 또 내 에너지를 써서 내가 순화시켜서 받아들여야 되고 네.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뭔가 근데 보통 그런 정도까지 느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에서도 그게 약간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좀 맺을 때 힘들어하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우리 이런 사이 이런 얘기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까지 느끼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남한테 확확확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맨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저 같은 경우에 동생이 그랬거든요. 남동생이 저한테 누나 왜 그래? 이러면서 누나 왜 머리 누나 솔직히 뭐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남자친구 만날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뭐 미친 소리야 하면서 막 미친 소리야 그러니까 걔가 진짜 심각하게 누나 이거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걔는 매사에 말을 약간 되게 직설적으로 하거든요. 누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 어쩜 그렇게 다르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한 6개월 같이 사니까 저 좀 약간 힘들더라고요. 나가셨다고요? 네, 어제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 갔어요? 아, 이제 복학하느라 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휴학했었거든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은 너무 다른 서로 다르니까 재밌네요. 오늘 뭔가 신기한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의 그 입장을 들어보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전 좀 들어서 재밌는. 근데 이게 변화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해요. 약간 타고난 아까 유전 얘기하셨잖아요. 약간 타고난 섬세함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해도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네. 맞아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표정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요. 너무 민감한 얘기하는데. 라이투미 보셨어요? 아니. 한번 봐야겠네. 라이투미가 그 심리학적으로 사람들 표정이랑 그 습관 같은 걸 읽고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파헤치는 그 범죄 그 추리 뭐 그런 드라마. 멘탈리스트. 네, 멘탈리스트랑 같은 계열인데 저는 옛날에 제가 관상 공부를 살짝 했었거든요. 아, 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관상 특별편. 근데 그게 되게 사람이 얼굴을 형성해가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가지고 이제 만화를 그리려면 사람들 표정이라든지 인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 관상을 좀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신박한데 나이가 처음일 거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막 꼴도 나오고 심지어 그래가지고 막 아 이게 되게 재밌다 해서 봤었는데 사람들의 그 예민한 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고 일부러 안 보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알아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려니까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하게 되면 약간 잘 안 지워지는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가진 인상에서 아, 이런 틀을 살짝 만들었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볼까 했어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 실제로 그래 그런 느낌이 들면 실제 그런 사람일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나쁜 버릇인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정은 민감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표정이 만들어낸 얼굴의 그 생김새 그런 거 영향을 받아요. 자주 짓는 표정에. 네, 그게 얼굴의 표정이 근육 같은 걸 이렇게 자극하면서 만들게 되는 그 인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맞아. 영향을 받아요. 그래도 40이 뭐 넘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맞아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니. 어머, 어떡해. 책임 못 져. 아, 왜 책임 못 지세요? 아, 이거 못 지겠어. 혼자 할 때 그 생각하는 약간 뭐랄까. 악한 생각이나 욕심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생긴 표정 같은 게 있대요. 그 옛 책에 따르면 예. 뭔지 알 것 같아. 그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리 그런 표정.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되게 사악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그런 욕심일 때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살인사욕을 할 때 그 표정 같은 게 있고 그게 심성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항상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갈 때 하늘 예뻐 하는 사람 있고 나 오늘 주식 사야지 막 이런 사람 있고 막 다른 사람한테서 뭘 어떻게 더 뜯어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표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관상에 약간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믿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저희 섬세한 특별편과 함께 나중에 이어서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긴 하고 되게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있던 직업과 옛날에 그 윤리적 세계관 같은 거에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 흉한 얼굴이다라고 한 게 지금 막 연예인 얼굴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는 막 어떤 가문의 불화를 일으킬 얼굴이다라고 전대한 얼굴이 지금은 되게 탑스타 연예인 얼굴이랑 유사하다 뭐 그런 것도 있어. 마동석. 에? 마동석. 누구다라고 좀 상의 어렵긴. 아니요, 귀여워요. 그게 또 재밌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살인 연쇄살인범 같은 거 얼굴 보면은 조금 나쁜 관상이 보일지.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딱 봤을 때 연쇄살인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살인범의 관상이에요. 네. 기분 되게 더럽겠다. 그러니까요. 저 제가 얼마나 약간 말실수를, 그러니까 아까 말실수를 하는 사람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말실수를 하는지 말실수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 술 마시면 약간 어렸을 때, 지금은 좀 잘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이런 약간 되게 저 관상지식 되게 얕거든요. 얕은데 술자리에서 약간 이제 분위기 어색하고 이러면 재미를 위해서 가끔 이렇게 던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안 하는데, 처음 사회생활 했을 때 회식자리 가면은 어색하고 장기는 딱히 없는데 뭔가 사람들의 재미를 줘야겠다. 이걸 깨야 돼. 네,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관상을 갑자기 드립을 막 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 옛날에 다녔을 때가 그랬었고, 그때 이제 직원들의 이제 관상인데, 관상 제가 봤던 책이 되게 옛날 거라서 삼국시대 있잖아요. 중국 삼국시대 위촉오 나오던 그 시대가 되게 바탕이 돼서 얘기가 막 나오는 책이었어요. 제가 삼국시대 좋아하기도 해서 그 책을 봤는데, 그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마속이라는 삼국지 인물이 있어요. 이게 읍참마속이라는 그 사자성어 주인공인데 아세요? 그 제갈공명이 되게 아끼던 부하, 되게 머리 좋은 부자, 그 장군이었는데, 하루는 자기 실력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전략을 잘못 짜서 패한 거예요. 져가지고 공명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규율도 지키는 거를 이제 군에서 필요하니까 이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면 불구하고 사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죽여요. 목을 쳐가지고 죽이는데, 눈물을 참고 마속을 참했다 해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마속이랑 너무 가장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 취해서 아 빨리 처형당할 상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근데 그 사람 듣는데 기분 좋을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정신을 놓고 아 빨리 처형당할 상이라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뒤로 계속 내내 그건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삼아 본 거다 보니까 또 재미삼아 그 얘기를 계속 재생산하는 거예요. 아. 빨리 처형당할 거라며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이분이 그 얘기하고 얼마 안 있어서 회사에서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랑 잘 안 맞고 이러셔서 나가셨는데, 뭔가 그 말이랑 그 또 약간 덮어지면서 아 그게 상이 그랬어, 약간 그 말이 전혀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됐는데, 그런 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미삼아 던진 어떤 것에 상황적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됐고, 그 사람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생각하면 제가 진짜 잘못한 거잖아요. 저는 그 뒤로 좀 많이 조심하게 된 거는 좀 있어요. 근데 돌이켜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도 제가 비슷한 느낌의 이제 발언을 누군가 듣게 됐을 때 저 사람도 나중에 언젠가 나처럼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수하는 사람이 계속 실수하면서 사는 게 또 약간 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네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않아. 아니요, 뭔가 분위기가 근데 네. 말하는 방식 같은, 그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포장하는 방식,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예쁘게 포장하면, 근데 그게 뭔가 나의 진심이 들어간 그런 멋이 듣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왔지? 근데 그건 스킬인 것 같긴 해요. 네, 본인이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처형당하는 그것도 꼭 네. 기분 안 나쁠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친구 사이인데 네. 야 너 처형당상이야 이러면서 엄청 웃기잖아요. 그리고 네. 내가 나 뭐 조심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CPU가 다 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말에 맞아. 저는 안 믿어가지고 아 맞아요. 근데 안 믿는 게 맘 편하고 네. 저는 사주나 간상 이런 거는 진짜 옛날 거기도 해서 되게 도코님은 되게 뭔가 사고방식이 독립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영향을 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욕 같은 거 먹어도 잘 네. 그거 네. 그래서 그거 되게 부러울 때 있어요. 네. 맞죠. 네. 혹시 진행 오면서 누군가가 네. 아,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쉽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타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타격이요? 그니까 타격 자체를 참겨 약간 네. 어, 나는 왜 그랬지라던가 어, 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던가 아 그런 거 있죠 아 그냥 해놓고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건 있어요 어 네 그거 막 바꿔야지 이런 생각 아니요 그건 아닌데 왜 그랬지? 그러고 그냥 네. 어, 저는 약간 그럴 때에 부러울 때가 있어 그런 사고방식이 아, 아 네.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이 있고 안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욕먹거나 약간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아예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 뭐 이렇게 되고 그럼 그런 경우는 네. 타격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 아, 그냥 내가 뭔가 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 네. 자기에게 실망해 스스로에게 남은 남이 막 욕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처음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지하철에서였거든요 지하철에서요? 네 지하철에서 번호를 물어봐서 그런 식으로 만났었는데 신기하다 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이후로 막 잘 안 됐어요 그게 만나다가 막 말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처음이니까 아 내가 그 말 왜 했지 이런 건 있어요 네 그 본인이 판단해도 본인의 네. 실수인 아 이거 여기, 네 그런 건 있죠 내 실수일 때 아 되게 독립적인 생각방식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한 조직 사회 같은 거 학교라는 사회 약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조직 속의 나를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안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꼭 반에 한두 명씩? 그런 거랑 상관없는 자기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몰라서 사람? 어, 그러니까 딱히 잘못,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의 신경 안 쓰는데 다들 그 사람의 존재를 뭔가 의식하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말도 많이 안 하고 네, 그런데 모두 왠지 그 사람의 존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카리스마. 어, 뭔가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관도 뚜렷하고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네, 저는 약간 도코님이 그런 느낌이 학생 때 만났으면 그랬을 것 같아서 부러웠네요. 뭔가. 어, 좀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대쪽 같은 사람. 대쪽 같은 사람. 어, 너무 신기해요. 변명이 네. 맞네요. 네. 진짜 너무 이 두 분이 양극적인 느낌이 되게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서로 되게 안 영향받는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되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같은 사회에서 처음 만났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같은 회사나 같은 학교 막 이랬으면 정말 다른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릿속에 아무래도 저랑 같은 학교에 있었던 누구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이런 게 되게 모아서 케미를 봤을 때 아 이랬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되게 재밌는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진짜 본인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런님이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 보면 되게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조금 이제 에런님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저희가 또 어른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렸을 땐 정말 그게 다 질풍노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긴 했었거든요. 전 지금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중재해준 친구가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지? 라는 생각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렇게 쿨하다기보다는 감정을 좀 배제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저는 타인한테 민감한 게 그러니까 뭐 이런 근데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민감하시잖아요. 뭐 책이 많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것도. 아, 그거는 그냥 제가 설정해 놓은 것들이요. 설정값, 세팅값이야. 환경변 120건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아침 뭐 이불 개고 청소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 세팅을 해두셨고 네네 뭔가 그런 거를 세팅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데 그게 틀어지면 좀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요 아 근데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사실 귀찮을 때는 안 하게 되긴 하고 근데 웬만하면 청소를 하는 편이라서 네.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뭔가 딱 이걸 닦거나 막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네. 뭔가 되게 편한데요? 그러니까 세팅값이 있지만 어긋나도 뭐 적응해서. 예, 룰 같은 거예요. 그냥 아, 아침 일어나면 이거 해야겠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서. 못 참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그 민감도에 따라서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뭔가 민감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으실 때가 언제예요? 글쎄요. 아, 지혁이는 약간 제가 원래 사람 관계 좁아가지고 막 그렇게 요소도 많지는 않은데 그냥 책 읽을 때나 그럴 때 좀 그래요. 책 읽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네. 아, 진짜 이거 이 사람은 글 쓰는 법 좀 배워야겠다 이런 거. 나만의 사용자. 그런 거다. 아, 네. 그러면 아까 그 아, 저 최근에 진짜 화났던 게 어떤 책이야? 댓글 아 아니, 그게 책이 아니라 페이스북 댓글을 보는데 네. 막 그 어떤 학생이 그 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면서 국정 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면서 뭐 이거는 지금 노동자 계급이 뭐 혁명 이렇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랑 같은 거다라고 돼 있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막 위키 댓글에서 그 가져와가지고 뭐 사회주의 운동이다 이런 거 붙여가지고 빨갱이다 이렇게 남기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영어로 그게 그 뭐지 위키백과에서 한국어로 보면은 뭐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혁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영어로 보면 또 그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거고 영어로 보면은 뭐 자본과 계급을 타도한다 뭐 이런 거라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 자본주의랑 그 계급을 싫어하는 거랑. 그래서 아, 혹시 댓글에 보면 안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 네. 이번에 일본이었나 미국의 어떤 커다란 쇼핑몰에서 그 쇼핑몰? 그 뉴스 큐레이션 그런 거였나? 댓글 시스템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방문자의 0.09%만 댓글을 쓰고 아. 그중 그거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강성한 사람들이라서 이거는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나쁜 논조만 몰아간다. 이게 마치 그 모든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렇죠. 아예 없앴대요.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누르는 게 맨 위에 올라오니까 항상.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어요. 눈팅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오늘 도쿠님의 새로운 캐릭터를 안 그리는 거예요. 저희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약간 무의식적으로 내가 스스로 막 스트레스 외부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나 이런 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막 먹는 이런 거 상상했는데 도쿠님은 페이스북 댓글 보면서 뭔가 되게 신기한 댓글 아 화난다 뭐 이제 괜찮다. 문체가 뭐 이래. 아, 저 이렇게 약간 새로운 캐릭터 발견이 되게 재밌어서 그려놔요 버렸어요. 아, 이러는지 재밌고 이러는지 재밌고. 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먹진 않고. 아 근데 제가 도코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었던 게 네. 도코님은 사람한테 네.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저는 사람들을 항상 관찰하고 사람한테 애정을 받는 걸 좋아하고 나도 사람한테 애정을 주는 걸 좋아하고 관계 맺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도코님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이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생각해서 말하고 이 사람의 말이 그래서 나한테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왜냐면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한 게 나한테 되게 큰 파장으로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말 같은 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면 나도 그걸 공감이 되고 그래서 나도 그 기분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아니요 기대를 글쎄 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 말을 되게 경계해요. 기대라는 말을 사람한테 기대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대가 항상 실망이 따라오잖아요. 네. 기대하면 이제 실망하기 마련이고 또 사실 내가 뭐라고 내가 타인한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도 되게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중고등학교 때도 엄청 경계를 했었는데 그 말 경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받기도 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걸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대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답변드리자면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소중하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모르겠다 이게 그런 게 아, 그 막 소중하다는 게 무시하지만 소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존중 막 그런 건 그런 게 무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지 이 사람이 소중해가지고 이 사람도 나한테 소중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신경 안 쓴다는 게 그런 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잘 안 됐어 이러면 당연히 그런데 뭐 나한테 아 이거 또 말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네. 그래도 더 특별한 뭐 여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네. 기대는 하게 되나요? 그 사람들에게 저한테 기대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기대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연인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더 소중해 주겠지. 네. 아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아 예전에는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네. 좋아하는 사람 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약간 네.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사람 빼고는 다 그렇게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독고님 아, 다른 연인들이 이거 들으면 아, 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아, 이런 반응 왜 이렇게 재밌어? 내가 상처받고 있어. 아니면 최 사장님이랑 약간 비슷한 네, 스타일 어, 아니에요? 저도 약간 그분의 그 마인드를 존경해요. 친구는 필요 없다 이런. 진짜 그러니까 사람 있다.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 사람이 나를 티비한다는 말에 되게 동감하거든요. 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재밌죠. 저희 편집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 관계가 되게 친구 관계라는 게 힘들었던 게 막 주말마다 부르니까 아, 예. 아 막 이게 짜증나더라고요. 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텐션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아 혹시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침해받고 아, 있다. 네. 안 만나고 싶다고 말할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아 근데 막 그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랑 뭔가 안 만나면은 뭐 너 무시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도 힘들긴 해요. 근데 얘는 만나는데 왜 나는 안 만나? 이러기도 하고. 그거는 전 그 예민한 사람을 생각하자. 저는 기분 그냥 그건 예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는 네. 너무 이해해요. 왜냐면 네. 내가 여러 자극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피곤하니까 그리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혼자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어쨌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니까 전 친구가 갑자기 약속 취소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아, 얘 혼자만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딱 생각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약속이 생겼나 보다 생각하면 나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다른 약속이 생겼나 보다 하면은 저는 제가 진짜 믿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 그런 소중한 사람이면 네. 아, 걔가 생각했을 때 그 약속이 더 소중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니까 그렇게 막 화나진 않을까. 관계 속에서 그런 쪽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언어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하지만 어떤 행동 같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어쨌든 나랑 분리된 뭐 행동이나 그 사정 같은 건 잘 이해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은 무언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갑자기 기분이 너무 힘들면 전 사람을 못 만나거든요. 근데 걔도 그런 상황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항상 일기에 쓰는 게 기대 내가 저랑 친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내 옆에 있어주는 거 그거가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나한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뭐를 해주고 그런 건 전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한 상태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면은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니까 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바라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나도 막 너무 무리하게 행동하고 나를 막 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근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면 그래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행복한 방식이니까 그러면 내 행복보다 그 사람의 행복을 더 신경 쓰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뭐 연인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겠지.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이 행복한 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장 원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약속 취소하거나 뭐 안 만나고 그래도 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 전 예민한 사람일수록 그런 걸 잘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이 뭐 약속 취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그래? 막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막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예민한 사람이라고 안 보죠. 저는 그런 얘기를 아예 못해요 거의. 그리고 막 동생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막 근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아,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을 침해할 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과 멀리해야겠다. 그냥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해야겠다로 흘러가지. 그렇지만 걔는 동생이니까 멀리할 수 없으니까 뭐 해결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도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너 왜 나 안 만나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네. 예민한 사람이랑 예민한 사람이 다른 아니다. 것 같아요. 네. 아, 예민하고 그 얘기를 하면 사실 떠나기 힘들 건데 네. 예민하기보단 집착하는 사람. 네. 오히려 안 예민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예민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공감이 되게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예민하고 많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그 공감이라는 게 약간 방금 이런 공감이 약간 그걸 떠올렸어요. 그 교회 가면은 제가 중학교 때 그 뭐지 여름 성경학교 네. 가서 단체로 가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말 되게 점점 크게 하고 그런 것도 공감인가요? 뭐 그런 공감이지. 무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왜 목소리를 그러니까 그 불 다 꺼놓고 공당 네. 안에서 목사님이 막 우리는 다 죄인이다 다 막 다 눈 감고 이제 손 잡고 있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다 울기 시작해 한두 명씩 공감한다 여기 논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그 이미지들 아 그게 떠올렸어요. 아까 여기다 한 공감이라는 단어가 촛불의식 할 때 갑자기 흐느껴 보는 그런 순간들이 비슷한 건가? 촛불의식 아니요, 저는 그거는 이해해요. 촛불의식 하면 갑자기 슬플 때 있잖아요. 아, 뭐 슬픈 사건이니까. 모르게 막 출연할 때? 출연할 때. 엄마 생각하고 맨날 엄마 맨날 그 지금 이 양초는 엄마입니다. 다 이게 너가 없어진대 우리 그치기 위해서 그럼 어디까지 있는구나. 엄마가 있는 쪽이 맞아. 소리를 질러라. 아 그렇고 막 오바면 좋은 애들 있어. 엄청 흐느끼는 애들 있잖아. 저는 이렇게 쫙 약간 눈물 마르는데 귀엽다. 그 저는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네. 공감. 아 그냥 떠올렸던 거 여기서 말하는 공감이라는 게 그냥 굳이 필요한. 공감? 저는 공감하지 못해서 책을 읽으면 공감하지 않나요? 그래도 소설을 잘 읽어요. 비문학 정도. 아 근데 얘가 공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가 너무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 너무 힘들어 자살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왜지?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물어봐요. 왜냐?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다 말해주는데 잘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하면 사실 공감이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저 고등학교 때까지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아 나 공감해서 같이 울어줘야겠다는 메커니즘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감을 하는 건지 나의 그러니까 일처럼 느끼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공감 심하게 하는데 전 율무님 궁금해요. 공감 저요? 어. 전 모르겠네. 나 혼란스러워졌어. 질문이 어려워. 그런 거예요. 약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얘가 슬퍼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되느냐. 뭐 그 정도는 하죠. 그 정도. 이게 막 지금 되게 사이코패스 같은데. 내가 해줄 수 있지 그 정도. 아니 굳이 내가 공감 못하겠네라고 느껴본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게 전이 돼서 힘들다는 또 아니에요. 네, 맞는 거 같아요. 그냥 그 아 진짜 힘들겠다 나라면 되게 힘들었겠다 하는데 그게 막 진짜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고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요 말고 있잖아요.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리고 그 공감이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면 내가 그게 너무 갈급했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막 제가 근데 회자리에서 저는 그냥 한번아나 요즘 좀 힘든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연락이 와요. 막 오늘 괜찮아 막 이렇게. 저 그것도 되게 막 이상하거든요. 그거 받으면은 친구 나 오늘 괜찮아. 네, 아 이거 힘들어요. 그냥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임무 같은 거라서.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때 한번 해본. 네 그냥. 네 그냥. 그냥 한 네, 말인데 네, 그 말 네. 자체를 약간. 해석을 그러니까 크게 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였어요. 공감이라는 게 메커니즘이 이 말을 듣고 아 나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가 돼서 공감을 해주는 건지. 저는 케바케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 약간 네. 케바케일 수 있는데 약간 경향성이 공감이 돼서 공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특히나 저는 저랑 정말 안 맞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전부 맞는 성향이 있고 그렇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요. 근데 특히나 그 의도가 되게 분명한 험담 네. 있잖아요. 네. 정말 험담을 위한 험담.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듦을 토로하기 위한 험담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 PM님이 너무 어려워. 김 PM님이 저한테 우리 막 누가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분은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분을 험담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랑 그분 사이에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저랑 모두 같이 하는 사람인데 네. 누구 때문에 힘든데 자기 감정 힘든 감정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네. 그 사람을 너도 그거 알아? 그러면서 너도 그 사람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놀지 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에 그런 사람한테 공감을 잘 못해요. 뭐 그런 사람한테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이 뭐 얘기하면은 공감 잘 안 돼요. 근데 그거 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감이 많이 되고 특히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친구보다 더 심하게 공감해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저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대신 화내주고 제가 대신 울어주고 그러니까 저를 보면 너무 마음이 시원하대요. 나는 내 감정을 이렇게 표출하지 못하는데 네가 나 대신 울어주고 화내주고 지금 어딨어 그 사람 당장 잡으러 가자 막 이럴 때 진짜 속 시원하다. 미친 거 아니냐 그 사람 이름 뭐냐 그래서 내가 알아내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내주니까 근데 저는 제 일에는 그렇게까지 화 안 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감이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전이 되고 그러니까 공감이 돼서 그렇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야자 때 저는 야자 때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여자애가 반에 13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과 반이라서 남자 많고 여자 13명 정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 친구가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1시간,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이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하지 않고 이 친구와 얘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친구랑 얘기하면 저는 얘기하고 나서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걔는 괜찮아지는데 걔의 우울과 슬픔과 힘듦이 저한테 전이 돼서 저는 한동안 그 감정에 똑같은 감정에 빠져서 못하겠고 나도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은 이 친구는 괜찮은데 이제 다른 친구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아 그래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힘들면은 그 친구 이제 괜찮아지고 나는 거의 힐러스죠. 힘들다 자기 집사를 깎으며 그렇게 막 몇 명 하다 보면은 나도 막 힘들어지고 그리고 위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줄 때 나의 내가 공감하는 그 상황, 나의 옛날 상황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그때가 생각나고 나 때문에도 힘든 거예요. 나의 과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 뭐 고통이 전해서 힘들기도 한데. 그래서 보통 근데 그런 시절을 후회하진 않거든요. 그 시절이 되게 소중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저한테 되게 소중하고 아직도 돈독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래서 뭔가 일부러 그 사람한테 막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사실 오래가기도 힘들고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진짜 하는 사람은 타인의 그런 것들 정말 내면화를 심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게 좋은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라고 방송에서도 나왔어요. 그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 내면으로 계속 그걸 썼는데요. 뭔가 응어리 같은 거를 맞아. 타인 뭔가 의존할 상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경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김두희님이 말씀하신 거라. 근데 해결 방법으로 명상, 운동, 운동 명상. 그래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 연인을 만나면은 되게 그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되게 많이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 타인이랑 나는 분명히 다른데 내가 너무 그 사람의 감정을 내면화시키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상담사가 이러면 진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상담해도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저를 정말 더 아는 사람 절대 너는 상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방송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관념 속의 존재한테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 앞에 있는 현실 그 물질적인 남자친구를 만난 게 아니라 뭔가 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머릿속에서 새로운 관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 이미지에 대한 공감과 말이랑 이중과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어. 그 2부 선보에 나와요. 한 40분 전에. 지금까지 나겠지. 아 오늘 방금 오늘 듣는 거야? 저도 1.5배속으로 들으면서 왔는데 1.5배속으로 저 안 들리더라고요. 저 되게 많이 들어요. 1.5배속으로 좀 아까 잘 발음이 잘 이해 잘 안 들어가서 1시에 다른 사람 예약도 있어가지고 1시 됐어요 벌써? 네.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 그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감정 그래. 아, 그거에서 되게 그래프 그리기. 네, 되게 공감이 됐던 게 그거를 그려보고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안 행복한 경향이 있냐를 보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희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해하고 불행해했던 것 같아요. 그 개인적 성취보다 이번에 사실 주성치 서유기도 달렸는데 진짜 길었어요. 저 게다가 1편은 두 번 봤어요. 한번 놀면서 봐가지고. 네. 근데 1편 후반부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봐야겠다 하고 다시 1.5배속을 봤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게 사랑보다 사랑을 뒤로하고 도를 따라갔거든요. 그거 보면서 나는 절대 안 되겠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너무나 사랑뿐이네. 다들 해속적이야. 김효인님 2차 스택 듣지 않고 3차라고 3차 아니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동명적 사랑 정리하겠네요. 네. 네 오늘은 마무리 멘트 한번 돌아가면서 느낌 느낌점 여기 이렇게 할까요? 네 도코님부터 할까요? 네, 새로웠습니다. 저희도 새로웠어요. 놀라워. 네, 그러니까 학문적인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유빈님은요? 저도 항상 지대널 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었나? 나는 정말 뭘 추구하고 나한테 가치 있는 건 뭐지 하고 더 생각해보는 일주일인 것 같아요. 그 답을 드릴게요. 뭔데요? 제 다음 시간에. 하이데거에서 나오나요? 네. 하이데거의 철학이 그런 쪽이에요. 아 그래요? 아, 네. 깜짝이야. 제가 답을 드릴게요. 존재와 시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자신감. 뭔가 약도 살 것 같아. 사업자 낸 거 안 보이나? 네, 김PM. 아 저는 오늘 이 앨런님과 도코님의 그 대립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재밌는 이 구도를 되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웃겨. 되게 예, 두 분의 그 개성적인 면들이 조화를 이루며 저에게 되게 신선한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재밌었습니다. 저도 뭔가 저의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 뭐지? 여러분들의 네. 어떤 성향이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치우치지 않고 풍부한 대화가 됐던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네. 뭔가 항상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그러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